지친 너와 나 생각도 없었던 네가 날 머릿속 가득히 널 채워라 난 온종일 네 생각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어디든 너와 같이 있고 싶어 잠시도 떨어지지 말자 약속해 우리끼리 네 손짓 하나하나 전부 그림같이 아침에 일어난 네 모습조차 빛이 나지 늦추한 건 상관없어 이미 넌 내 안에서 누구와도 비교 못해 넌 I can't stop thinking about you 날 걷잡을 수 없어 All I wanna do is love you 내 곁에 자연스럽게 물든 너 아직도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져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난 빠졌어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지 잠이 오질 않아 뭔 일 난 거지 내가 나인지도 모르게 가끔 놀랍기도 해 모든 게 비슷해진 내 모습에 약간 어색해 But I think it's okay 이것도 뭐 나쁘진 않아 너만 옆에 있다면 난 어떻든 다 좋아 I can't stop thinking about you 날 걷잡을 수 없어 All I wanna do is love you 내 곁에 자연스럽게